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해를 부르네 달을 부르네. 천천히 떠나신 우리 정군님, 아침 해서들으려 따라섰던 마음, 졸도록 그의 걸음 끝나지 않아 수산에서 안타까이 달을 부르니. 그의 걸음 쉼이 없어 수산에서 또다시 해를 부르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고향집의 벚나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아 장군님. 밤도 졸리기를 이상으로 너리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